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독자들의 시선을 하늘로 옮깁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 직분.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고 또 성소가 중요합니다. 성막, 성전이죠. 기자는 여기서 하늘의 성소로 주제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성소, 성막이죠. 그리고 언약, 그 다음에 제사입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줬는 제사장 직분에 예수님이죠. 자리를 양보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7장에서 쭉 얘기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제 새 언약에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8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성소. 지상의 성소를 너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지상의 성소는 사실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하늘에 성소가 있다. 그게 진짜 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자리를 양보하게 되고 또 세 번째로 제사입니다. 일시적인 상징에 불과했던 제사. 너희는 지금도 계속 제사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바라보는 예표였다. 그러므로 이제 영원히 유효한 제사. 그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죠. 거기에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요점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자기가 얘기할 요점으로 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점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이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 하늘에 있는 여기 앉으셨다.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절대 주권과 권위를 가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서신서 전반에서 신약 성경에 어떤 곳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승천과 승천 이후의 사역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옛날에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물론 그들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날의 그 전통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거룩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식이 다 예수님 안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에 이제 다니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다가 가톨릭으로 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뭔가 여기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뭔가 어떤 의식이 있고 뭔가 그 아주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간의 의식들 속에서 뭔가 종교성이 부추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믿음의 눈으로 확연하게 보지 않는다면 너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알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참 성소, 참 성막에서 나를 위하여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너희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장막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장막은 너네가 모세가 세운 장막을 생각할 텐데 그거 아니다.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그러니 여기서 장막이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지상에 있었던 장막에서 하늘에 있는 참 장막으로 히브리서를 받고 읽게 된 독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곳 주님께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영역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고 여기 예수님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 제사장의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는 예수님은 옛날에 아론의 후예들이 했던 것처럼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반복될 수 없는 당신의 피로 드리신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그 제사를 드리셨고 그 제사의 유익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효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4절에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아론의 후예로 제사장이 되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셨을 때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모형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지자시라. 더 좋은 언약.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 언약에 지금 묶여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야기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비교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훨씬 더 앞선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영구한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시 갱신되어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새 언약이 왜 필요한가? 첫째는 옛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모세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흠하지 않았다. 불완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법이 불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했듯이 이제 실제가 왔으니 이제 상징은 이제 실제에 의해서 대체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옛 언약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힘이 없는가 하면 옛 언약은 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로 가라. 가르쳐줘요. 방향은. 표지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그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새 마음을 주시고 중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옛 언약은 낡았어요.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 언약은 소임을 다하고 새 언약으로 대체될 때가 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을 하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순종할 능력을 제공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두고 기록하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새 언약은 보편적입니다. 유대인들만 독차지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모든 인류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느니라. 이것은 복음 전도를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 언약 아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보증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능력 면에서는 새 언약은 제한이 없는 것이고 또 기간 면에서 모세의 율법처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것을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역할을 영원히 유효하고 또 효력 면에서도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전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시겠다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내 법을 그들 마음에 새기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 모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내가 나를 큰 자들뿐 아니라 작은 자들에게도 알리겠다.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10절부터 12절에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이러면 살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마, 내가 이렇게 하마, 내가 이렇게 하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말을 했고 루터의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에 이것이 당신에 대한 것임을 나타내실 때에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과 승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의 전통 속에 묶여있거나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지 않으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너무나 주관적이 되어서 자꾸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가진 어떤 그런 경험들에 의존해서 혹은 내가 뭐 영적 기도를 했다든지 어떤 결심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로 복음을 둔갑시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어떤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 통치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과 또 안심하는 마음과 또 평안한 마음을 우리의 참 변화무쌍한 삶의 환경 속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새 언약을 저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저희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여 주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사실을 늘 묵상함으로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복된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오늘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볼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